하루 종일 자갈밭을 걸어다니고 무거운 쇳덩이를 다뤄야 하는 한 여성 철도 노동자. 그는 4년 만에 임신한 첫 아이를 유산했습니다. 또 다른 여성 노동자는 아이가 많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교대해줄 사람이 없어서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는 3월 2일에 열리는 여성노동영화제의 개막작, 다큐멘터리 영화 소금의 뒷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옛날 영국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대요. 부부가 함께 참사 현장에서 숨졌을 때 사망한 순서를 모른다면 남편이 먼저 죽은 것으로 한다. 왜냐하면 여성의 생명력이 남성보다 강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의 강인함. 사실 세상은 은근히 그걸 이용해 오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 요즘 젊은 남자들의 이상적인 아내상, 슈퍼우먼이라고 하죠. 슈퍼우먼 소리도 못 듣고 일한 그들의 눈물이 남긴 흔적, 소금 기둥.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아직 안 보이나요? 네, FM영화음악 오늘 첫 곡, 영화 싱글즈의 메인 테마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영화 싱글즈야말로 요즘에 그 이상적인 슈퍼우먼 아내를 바라는 젊은 남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영화였죠. 그래요. 남자 따라 외국까지도 않고 심지어는 임신을 해서도 남자는 필요 없어. 난 스스로 아이를 키울 거야. 그리고 그 두 여자가 연대합니다. 참 지금 사실 이 현대를 사는 우리 젊은 한국 여성들의 판타지 같은 영화였어요. 현실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솔직히 그 슈퍼우먼을 기가 막히게 그려낸 영화보다는 이런 판타지가 훨씬 건강한 판타지라고 생각을 해요. FM 영화음악 오시는 길 알려드리겠습니다. 우편번호 150에 600번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원 819호입니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기특해서 좀 조금 웃었어요. 이렇게 잘 외울 수가 있을까요? 주소를. 인터넷 주소는요. www.imbc.com 그리고 라디오로 오셔서 그 다음에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그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주시면 돼요. 자, 대전 서구 가정동의 박은숙 씨. 영화 보러 갈 때마다 극장에 비치되어 있는 영화 전단지를 꼭 챙겨오는 습관이 있는데 97년부터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그러셨대요. 야, 대단하시네요. 그동안 모아둔 전단지가 조그만 상자로 한 상자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제목, 주연, 감독, 상영 날짜, 장르 등으로 나누어서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엑셀 파일로 정리까지 하신대요.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박은숙 씨. 그런데 그 다음에 은숙 씨가 죄송합니다. 콧물이 자꾸만 나요.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그렇게 소중하게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고 전단지로 조그만 상자를 만드는 영화는 내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소중한 제 보물로 만들 겁니다. 골룸처럼 마이 프레셔스 하면서 파일을 들여다볼 거예요. 하셨어요. 자, 박은숙 씨. 나중에 이사 갈 때 버리지 마세요. 저 그러다가 몇 번 버렸거든요. 근데 참 이상하게 나중에는 그게 그리워지더라고요.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 그 정보들을 아무 때나 수없이 많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모은 그 손때 묻은 정보랑은 달라요. 그 추억에 묻은 그 종이, 그거 참 좋은 거더라고요. 아, 신미정 씨. 예전에 어릴 때 이 영화 보면서 어른이 되면 주인공 멜라니 그리피스처럼 멋진 캐리어우먼이 되길 꿈꿨다고 하셨죠? 워킹걸 속에서요. 야, 참 오늘 첫 곡으로 싱글즈를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워킹걸의 주제가를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착잡하네요. 이 워킹걸은 뭐랄까 싱글즈와 정반대에 있는 영화 같은 거거든요. 얼핏 봐서는 야, 멋진 커리어우먼, 좋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여자들은 서로가 적입니다. 그리고 멜라니 그리피스가 성공하는 데는 남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잖아요. 그래도 저도요, 어렸을 때 이 영화 보면서 나도 저렇게 멋진 커리어우먼이 됐으면 하고 꿈꿨었어요. 지금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집안이 엉망진창이고 하면서 참 이 영화 속에 이것들이 얼마나 환상적인 이야기였는가 날이 갈수록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만요. 자, 오늘 FM 영화음악 이 음악 뒤에 이 노래 뒤에 스니플 인터뷰 이어집니다. 노래는요 영화 맨 마지막에 카메라가 멀리로 쫙 빠지면서 그때 그러던 바로 그거 칼리 사이먼의 Let the River Run입니다. 요즘 극장가의 가장 뜨거운 영화죠.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 영화의 모든 흥행 기록을 무섭게 갈아치우고 있는 태극기 휘날리며. 오늘 세네필 인터뷰에서는 태극기 휘날리며를 찍은 홍경표 촬영감독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객이 많이 찾아준다는 거 영화 만드는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한 일일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가장 행복한 일이죠. 예, 특히 스펙타클이 대단하다 혹은 이미지의 압승이다 이렇게 시각적인 면을 먼저 칭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촬영감독으로서 더더욱 뿌듯하고 뭐 자부심을 느낄 것 같은데요. 예, 사람들이 좋게 네. 봐주니까 대단히 감사하고요. 근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은 아직도 약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홍경표 촬영감독을 지금 옆에서 제가 모시고 직접 보니까 무슨 영화배우 같으세요. 외국 영화배우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아니, 그런 말씀 처음 듣는데 지금. 그 외국 영화 특히 최근에 이미지가요, 뭐랄까 굉장히 그 서구적이시고요. 또 귀에 누군가는 농담처럼 이렇게 홍경표 감독께서는 영화 한 편을 찍으실 때마다 귀를 뚫어가지고 거기다 귀걸이를 하신다, 피어싱을 하신다 이런 농담까지 있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개성 있는 외모를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끼워 맞춰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영화마다 촬영이 상당히 실험적이고 눈에 들어오는 촬영이 참 눈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전체 비주얼 컨셉 어떻게 잡으셨나요? 일단 그 얘기부터 풀어가죠. 전체 비주얼 컨셉은 50년대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영화 전체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현대가 있고 50년대의 6.25 전쟁을 담아낸 전체 컨셉은 일단 좀 과거의 이야기들은 밝은 부분이 있고 전쟁 나기 전에는 조금 좀 아름다운 느낌들, 전쟁 이후에 전쟁의 무서움, 광포함, 폭력성 그런 것들을 좀 보이고 싶었고, 점점 갈수록 그 형제들의 그 갈등 그리고 계절의 변화 네. 여러 가지 장면들이 섞여서 어우러져서 콘트라스트가 강하고 전투 장면에서 좀 더 격렬하게 흔들리고 관객들이 전장에 와 있는 느낌으로 네. 그리고 뭐 그러면서 그럼... 점점 이제 영화가 인간성을 잃어가고 형제가 하면서 점점 탈색돼가고 무채색으로 넘어가는. 네. 그런 전체적인 그 촬영 기획을 잡으실 때 사전에 어떤 자료를 보셨나요? 일단 영화 쪽은 전쟁 영화, 이렇게 기존에 외국 전쟁에서부터 한국 전쟁까지 네. 전쟁 영화는 거의 다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다큐멘터리 사진들, 필름들, 그리고 6.25 관련 다큐멘터리들. 네. 그리고 사진집들, 50년대의 사진집들. 그림은 안 보셨고요, 혹시? 예, 그림은 좀 덜 봤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렇군요. 그것은 제가 발견한 것일 수도 있겠군요. 보다가 태극기 휘날리며를 보다가 두 장면이, 그러니까 국군이, 우리 한국군이 그 전쟁 포로들을, 북한군 전쟁 포로들을 네. 사살하는 장면이라든지 보도연맹 청년들이 네. 그 민간인들을 사살하는 장면에서 마치 고야의 그림을 저는 연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 두 구도가 그 양편을 똑같이 흰 벽에다가 세워두고 네. 그 민간인들을, 양민들을, 그 총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흰 벽을 바탕으로 세워두고 총을 가진 이들이 그들을 쏘았잖아요. 네. 저 의도적으로 촬영감독이 두 개를 대비를 시켰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제가 예전에 본 그림이 떠올랐거든요. 네. 이건 그냥 우연이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예, 같네요. 우연이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복잡한 장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국 영화로는 처음으로 그립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어디선가 제가 예. 봤거든요. 그립 시스템이 뭔가요? 그립이라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현장에서 이렇게 공병대, 전투로 군인들로 얘기하면 공병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어떤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가야 되고 예. 그 장소에 모든 장비들이 움직이고 해야 되고 산에 올라가면 쉽게 네. 얘기해서 그 산에 올라갈 수 있게 길을 닦아주고 거기 그 험난한 지형에 촬영을 잘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장비들을 옮겨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현장에서 달리도 깔고 때로는 카메라를 서포트해 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동차 크레인 같은 거를 전문으로 밀고 또 조명 큰 조명기들이 오면 거기를 서포트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 팀 자체를 따로 구성을 하신 거군요. 예, 근데 헐리우드에서는 그립 시스템이 가장 잘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홍경표 촬영감독께서 이곳이야말로 가장 큰 나에게 있어서의 도전이었다, 실험이었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디지털로 작업한 거죠. 이 필름을 풀 디지털 스캐닝해서 영화 전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입니다. 영화 전체를 디지털화하는 예, 작업이요? 디지털에서 스캔 받아서 하는 거죠. 예. 저로서도 부담이 컸죠. 이렇게 예. 이 퀄리티를 지금은 이제 괜찮지만 이전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디지털 영화들이 별로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 좀 퀄리티 부분들이 예, 많았죠. CG만 해도 그렇게 네. 나왔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 이 퀄리티가 떨어져서 드라마를 깬다든가 예. 그런 부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디지털 작업 같은 경우는 촬영 감독께서 직접 하시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내가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에 관련된 영상업이기 때문에 디지털 코렉션을 한다든가 색을 네. 만진다든가 이건 제가 다 관여를 하는 거죠. 그야말로 화면 영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책임을 지셨네요. 예. 정말 책임이 무거우셨고 그랬기 때문에 상대 완성도 높은 그야말로 때깔 좋은 화면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예.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게 저희 잡이라고 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요, 영화가 특히 휘날리며 같은 경우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거의 그 감정에 있어서 쉴 틈을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영화 스토리도 그랬지만 또 한국전쟁이라는 배경도 그랬지만 카메라도 굉장히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클로즈업도 많았고요. 뭐 휘몰아쳐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핸드헬드도 그랬고요. 어떤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그 반응에 대해서는? 예, 핸드헬드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카메라 워크입니다. 뭐 이 전작품 지구를 지켜라 같은 데서는 그렇게 많이 핸드헬드도 안 쓰이고 근데 영화 컨셉에 따라서 차이가 나요. 이 작품에 임하면서 강재규 감독이 이 전작품 제가 시리를 봤지만 그렇게 핸드헬드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을 통해서 핸드헬드를 많이 보여주고 싶다고 네. 그리고 이거는 핸드헬드를 하면 힘들 것 같다라는 부분도 강 감독이 과감히 여기 핸드헬드로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서로 그 핸드헬드하고 이 아닌 거 거칠게 가는 강도를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업을 시켰고 네. 조금 더 거칠게 예.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고 핸드헬드를 제가 또 좋아하는 건 그 손맛이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 그래야 네. 되나 이렇게 이거는 매 테이크마다 바뀌거든요 샷이 예. 예. 정확하게 똑같은 거를 찍을 수가 없거든 핸드헬드를 찍게 되면. 그래서 그런 감정들에 어떨 때는 이렇게도 찍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도 찍고 있는데 거기에서 감독님이 어떤 감정들을 배우들을 감정 끌어내고 하는 거에 초이스를 가지고 네. 방금 그 손맛이라든지 어떤 감정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른 뭐 그 멜로드라마 서정적인 것이 아니라 전투 장면이잖아요. 정말 네. 폭탄이 터지고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이 많았을 텐데 굉장히 가까이 들어가서 찍고 그야말로 카메라를 들고 핸드헬드 어깨에 메고 그랬단 말이에요. 위험한 부분은 없었나요? 예, 다행히 위험하지는 않고 약간의 위험은 있었지만은 국내에 특효하시는 정도한 특효 팀장님께서 무지 이 안전에 신경을 쓰시고 네. 그리고 주연 배우 옆에서도 폭탄이 터지지만 되게 안전하고 그리고 뭐 저 자신 되게 그런 이렇게 현장에 전쟁처럼 만들어 놓고 카메라를 들고 뛰었을 때 되게 좀 관객들한테 정말 사실감 나는 네. 내 눈에 보이는 게 사실적이면 관객들한테도 사실감 나는 영상으로 보여질 거라고 생각하고 좀 참 이 제가 지금 홍경표 감독 촬영 감독님의 손을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손톱 끝이 다 이렇게 좀 뭐랄까 새까맣게 죽어 있다고나 할까요? 굉장히 고생한 손이에요. 그야말로 힘들게 막 흙을 파고 땅을 판 손이라서 방금 전에 작업을 했던 그 영화의 여파가 어땠는지를 제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스냅힐 인터뷰 태극기 휘날리며의 홍경표 촬영감독 모시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먼저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홍경표 촬영감독께서 장진 감독과 함께 영화에 카메오 출연한 적이 있죠. 바로 킬러들의 숫자 중에서 본조비가 노래한 One Wild Night 들어봅니다. 스냅힐 인터뷰 오늘 홍경표 촬영감독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홍경표 촬영감독이 직접 찍고 또 영화에 카메오로도 출연했던 꽃남부항 입은 시골 촌놈으로 출연했었다고 지금 음악이 나가는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킬러들의 수다 중에서 본조비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One Wild Night이었어요. 자, 태극기 휘날리며 저는 왜 이렇게 태극기 휘날리며가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돼. 저는 늘 태극기 휘말리며가 돼요. 사실 처음에 지금 사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이 영화에 휘말리고 있죠. 사실 많은 관객들이 휘말리고 있는데 이 휘날리며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알려지셨는데 본 사람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저런 말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면도 이 영화랑 좀 비슷하네, 저 영화랑 비슷하네 이렇게 말들이 많죠. 네, 뭐 특별히 참조한 영화가 있다면 어떤 거고 또 차별화가 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 라이언 일병과학이나 네. 이런 걸 카피했다 뭐. 카피. 네, 모르겠어요. 라이언 일병과학을 어느 정도 봤는지 네. 영화를 보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 영화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촬영감독인 그 카민스키 그 사람이 찍은 그 현상 기법에서부터 다르고 옛날 현상에 탈색을 해 나가는 방법 자체가 다르고 네. 콘트라스트도 다른데 그런 것 같아요. 전쟁 영화라서 그리고 개각도 이런 문제 근데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현대 영화에서는 개각도란 건 스타일이고 네. 그 뭐 벗겼다 그런데 전쟁 같은 전쟁 신이기 때문에 전투 장면들 군복 총 이런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비슷해서 그런 전투 장면에 뭐 탈색 느낌 근데 게라이언에는 겨울 장면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고 네. 이거 한 건 사실이지만 벗기거나 그런 쪽은 없었고 우리가 벗긴다는 건 벗겼다기보다는 공부했다는 게 옳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들, 네. 특수 효과들하고 그 터지는 거 이런 것들은 이미 해놓은 전투 장면에서 먼저 해놓은 것들을 보고 우리가 저거보다 더 잘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모델로 삼아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던 것이고 색깔의 문제는 제가 먼저 이런 기준을 잡은 게 아니고 이런 프로덕션 미술 하시는 분이 미술 컨셉으로서 처음에는 되게 종로는 화사하게 하면서 점점 그 미술적으로 탈색을 시켜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는 배우들의 스킨톤 위주의 코렉션을 본 것이거든요. 스킨톤, 예. 동양인의 아름다운 갈색 피부, 브라운톤 그게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도 라이언에는 황금색의 아시아인 스킨톤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거를 사람들이 좀 되게 라이언과 거기에 너무 비춰서 보는데 라이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정확하게 스킨톤들의 확실한 차별을 보입니다. 네, 아마도 그 개각도 촬영이라는 네. 게 본격적으로 쓰여서 그럴 것 같은데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의 촬영 기법을 입에 담겠어요. 개각도 네. 촬영이라는 것도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각도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저도 처음으로 알았거든요. 개각도 촬영이란 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예, 주세요. 그 개각도 촬영은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마지막 장면에 쓰였고 친구의 장동건이가 죽을 때도 쓰였고 네. 그리고 많은 영화에서 개각도 기법을 씁니다. 어떤 식으로 액션 시퀀스 이렇게 렌즈 카메라의 메커니즘의 문제인데 카메라는 미러가 있는데 하프 180도의 미러로 닫혔다 열렸다 돌아가면서 네. 촬영이 되는데 그 미러를 180도의 미러를 닫아서 45도만 열어놓고 찍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빛이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예. 그거보다 좀 더 적게 들어가면서 화면에 움직임들이 분절되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파편이라든가 사람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분절되면서 와서 좀 더 클로저의 이런 움직임들이 좀 예. 다이내믹해지고 예.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파편들은 특히. 막 파편이 부서지고 이런 예. 장면들이 막 더 거칠면서도 예. 막 그 입자가 느껴지는. 다 보이니까 네. 자세하게. 예,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태극기 휘날리며에서는 이미지 쉐이킹이라는 우리는 약간은 생소한 그런 기법도 쓰였다고요? 예. 예. 그건 이제 폭발을 하면 어떤 사운드가 선행이 되면 화면이 좀 이렇게 흔들리기를 바랬어요. 이게 그런 네. 것들은 제가 라인이나 밴드 같은 영화에서 쓰여 기법이에요. 예. 근데 밴드 오브 브라더스는 이미지 쉐이킹 이런 디지털로 쉐이크를 많이 했고 네. 라이언에서 그런 이미지 쉐이크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라이언에서 본 그런 효과들이 되게 좋았고 제가 유령 때도 그런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예. 유령이 충격 받았을 때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 화면이 흔들리는 느낌을 계속해서 하고 싶었었는데 국내 기술로는 못하고 미국에 있는 그 렌트 회사에서 렌트를 네. 하려고 했는데 그 외국의 렌트를 오랜 기간 동안 안 해줘서 네. 국내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이 유령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사실 유령 이 영화를 봤을 때요. 야, 그 참 카메라 기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전부 화면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상당히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기술을 시도한 영화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그 어떤 심경 변화나 감정선에 따라서 조명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 영화 초반에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질감이요, 그 심의 질감이 굉장히 독특했었어요. 근데 그때 사용된 기법은 어떤 거죠? 네, 그 드라이포의 기법은, 그건 정말 말하기 설명하기 좀, 그 조명에 네. 관해서는 제가 그 영화는, 영화 전체의 로케이션이었고 잠수함 속에서만 벌어지기 때문에 네. 단조롭고 지겨운 것들을 피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조명, 그리고 인물의 감정과 그에 따라서 색 변화, 조명 변화를 격렬하게 주면서 드라마를 끌고 갔던. 그는 그 홍종표 감독께서 직접 생각해내신 건가요? 예. 과연 그 빛에 대해서 남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촬영 감독들이 빛과 어둠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촬영에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빛이라고 그쵸? 보는 거죠. 그 네. 색감 그런 것들이 감정을 네. 등반하고 그건 그림이랑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네. 그림에서 색깔이 없으면 고호의 그걸 흑백으로 보면 감정이 네. 없죠. 네. 이렇게 칼라라든가 일단 색감, 빛 이런 것들의 어떤 느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네. 그게 뭔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이런 색으로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에 상당히 그 그러니까 감각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평상시 그 감각 같은 거 어떻게 훈련을 하는지 가끔 이렇게 예술가 분들을 만나면 그 남다른 생각, 남다른 감각을 만났을 때 도대체 평상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궁금할 때가 많거든요. 남다른 특별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전자오락하고 있고 음악 잘 듣고 여행 네. 많이 다니고 네. 좀 오감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 내 몸을. 네. 그런데요. 제가 상당히 오래된 한 기사에서 홍 감독께서 제대로 된 SF 영화를 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우주와 미래에 대한 꿈을 자주 꾼다. 이런 말씀을 하신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독특한 감성? 이런 게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게 결국 현실이 됐잖아요. 그 지구를 지켜라 같은 예. 정말 독특한 SF 영화를 찍게 되셨는데,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실험적인 영상이 많았어요. 특히 이렇게 폐쇄된 공간을 잡는데 포착하는데, 특히 바깥에서 그 주인공의 그 오두막 같은 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 같은 경우, 그 여러 가지로 이 고립된 공간 안에서의 카메라 워킹은 뭔가 한계와 도전 두 가지를 함께 던져줬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예, 지구는 제가 찍은 영화 중에서 아마 가장 테크니컬하게 찍지 않았나. 그리고 말 그대로 좀 실험적인 것들이 많은 필름 작업에서도 현상 과정에 노멀하게 찍은 것도 있고 네. 브릿지 바이 패스라는 기법을 쓴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액타크롬 필름을 처음으로 영화에서 썼습니다. 그 포지티브 필름을 과거 회상 장면에 그 공장 장면에 레드키 네. 붉은색을 강조하기 위해서 네. 좀 녹색의 화면들이 나오는 부분은 액타크롬 화면도 쓰고 제가 알고 있는 필름 현상의 기법들을 다 포괄적으로 써본 작품이라고. 참 그. 보통은 그렇게 실험을 즐겨 하시는 편이세요? 평상시에도? 좀 실험을 즐겨 한다기보다 새로운 거를 듣고 좀 뭔가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좀 새로운 걸 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그것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이 맞아야지 또 그게 가능하겠죠? 예. 장준환 감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요? 자, 일단 음악 한 곡 듣고 나서 이야기 계속하도록 할게요. 반치광 중에서 어부 밴드의 사각의 진홍곡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반칠광 중에서 어부밴드의 사각의 진홍곡 들어봤습니다. 오늘 스냅힐 인터뷰 태극기 휘날리며 지구를 지켜라 챔피언 3 킬러들의 수다 순애보 유령 반치광 처녀들의 저녁식사 그리고 하우 등의 촬영감독이신 홍경표 촬영감독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음악은 이렇게 나가는 동안 음악에 대한 애정을 참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음악광이라고 들었어요. 예.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전 장르의 음악을 다 듣지만 예. 최근에 락 음악이 락 음악을 저 되게 좋아하고 예. 트랜스도 좋아합니다. 참 그 쉽지 않은 그런 음악에 대해서도 힙합, 남다른 랩 다 예. 좋아합니다. 그러시군요. 이 음악이 음악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음악을 좋아하는 게 촬영할 때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예, 도움이 제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리듬이 말씀? 있으니까 네. 음악에는 리듬이 있듯이 찍어 나갈 때도 어떤 리듬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시간 이렇게 음악이랑 영화랑 비슷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비슷한 그게 있거든요. 네. 예술에서 시간, 네. 음악이라는 예. 것도 시간 흐르는 네. 거고 잡을 수 네. 없고 멈춰지지 않는 거고 네. 영화도 스타트하면 계속 흘러가는 거고 한 시퀀스는 한 음악에 어떤 음악이 뭐 아름답다 그러면 서정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을 테고 격렬하다 그러면 막 빠른 비트의 느낌들 그런 것들을 몸으로 내가 이렇게 듣고 나면 좀 더 좋아지죠. 네. 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이렇게 음악 나가는 중간중간에도 이 영화보다 음악을 더 좋아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어떻게 처음 촬영에 이렇게 눈 뜨게 되셨어요? 촬영에 처음 참여했는데 형이 비디오 카메라를 하나 사다 줬어요 저한테 네. 80년대 중반쯤 네. 그래서 비디오로 집에서 못 찍고 그때가 학생 때이셨어요? 아니요 학생은 아니었어요. 네. 네, 학생 때인가 모르겠네, 좀. 백수 시절에. 예, 백수 시절에. 네. 그, 찍고, 사진도, 좀 찍고, 네. 그렇게, 찍다 보니까, 이제, 좀 재밌어지고, 아, 네. 이걸로 뭘 해볼까 하면서, 편집도 해보고, 만들어보면서, 그러다가, CF 화면들을 그동안 그 88 올림픽 전에, 네. 87, 86 이때쯤이구나. 되게 갑자기 영상 CF들이 되게 멋있어지고 네. 좀 화면들이 제가 전에는 뮤직비디오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핑크 플로이드나 이전에 그것들이 미군 부대에서 LD로 나온 것들이 네. 있어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를 좀 많이 봤었고 근데 이거를 보다 보니까 영상이 되게 재밌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혼자서 뭐 이렇게 파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충무로 시스템 안에서 우여곡절이 조금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다녀왔고 또 이제 다녀온 후에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단편 작업도 따로 하시고 뭐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제가 충무로에서 3년 정도 일을 했었거든요. 네. 조수로 들어가서 네. 그래서 들어가서 일할 때 좀 그 당시 한국 영화가 되게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고 장르도 다양화되지 않았고 리얼리즘 영화 계열의 몇 개 영화들이 있고 오락적인 영화들은 별로 없었고 네. 그래서 뭐 제가 기술자로 촬영감독으로서 일하면서 더 이상 여기 정체성이죠 개인에 대해서 또 내 스스로 좀 자유롭고 싶은 욕망들이 되게 많아서 영화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돌아다니고 싶었어요. 세계를 네. 여행을 하고 싶어서 예. 그래서 그 가는 김에 LA 헐리우드의 기술적인 것도 보고 싶었고 어떻게 영화 작업을 하는지 겸사겸사 그리고 여행을 다니고 싶었던 게 가장 컸고 한국을 떠나고 싶었고 그 당시 네. 그 당시 한국을 떠나고 싶었다. 다른 세상에 가서 보고 느낀 것들이 근데 그렇게 느낀 것이 일 속에 녹아들기는 참 그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느낀 건 따로 일은 또 따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 작업은 따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건데 어떤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거기 가도 영화하는 사람들하고 많이 만났었고, 아, 예. 영화를 보고,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무관하지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감각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 감각이라는 것이 사람도 컴퓨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내 시각이 있고, 네. 내 시각이 요방 안에서만 내가 계속 살다가 어떤 걸 상상하는 것보다는, 네. 황혼을 몇 개, 네. 수만 개의 황혼을 봤으면서 전 여행하면은, 네. 그런 황혼들이 제 눈에 입력이 되고 제 머리에 입력이 돼 있어요. 이렇게 아시아의 동남아시아의 달밤의 풍경이란 건 제 머리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네. 풍경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제 머리나 여기에 이미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랜드 캐논의 황혼을 본 사람이 없다면, 근데 저는 그 황혼 색깔들이 메모리가 돼 있어요. 이 방에서 아무것도 벗어나지 않고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사람하고 이미 그런 것들을 봐왔던 사람들이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때는 좀 더 낫지 않나. 네. 좀 더 많은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능력의 소유자라면.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서 촬영이 가장 인상 깊은 작품이 있었다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잃어버린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 아, 촬영 감독이 누구였죠? 다리우스 콘지. 다리우스 콘지군요. 그리고 베르톨루치 감독의 초창기 영화 중에 컨포미스트라고. 예. 비트리오 스트라로 촬영 감독 작품.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인상 깊었어요? 아, 구도 그리고 필름 작업을 한 이게 되게 환상적이고. 룩 자체 그리고 촬영 감독으로서 예술적인 그런 감성들이 느껴지는 그런 뭐 그냥 그 느낌으로 제가 되게 그게 극장에서 미국에 있을 때 몇 개 작품들을 봤었는데 프린트로 와, 저 당시에 저렇게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영화도 좋지만, 네. 촬영 감독의 어떤 빛을 다루는 솜씨라든가, 네. 그걸 유지하고, 되게 시대적인 거에서도 되게 앞서가 있는 느낌들, 네. 그런 것들이 되게. 그렇다면 어떤 촬영 감독이고 싶으세요? 홍경표 촬영 감독.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전 요즘에 이제 좀 더 모던한 느낌, 좀 더 현대적이고, 좀 더 젊은 느낌이 나는. 최근에 그 요즘 멕시코 촬영 감독 한 명이 로드리고 프리에토라고 8마일 찍고 그리고 프리다 찍은 그 사람의 촬영 스타일이 요즘에 되게 핸델드에 그치면서, 네. 되게 색감이나 조명이나 그런 것들을 열한 느낌, 헐리우드 이렇게 큰 돈 많은 조명이 아니고, 네. 적게 들이면서 인물의 감정을 잘 따라가는 카메라 워크와 더불어. 사실 우리가 지향할 점은 그게 아닌가 싶어요. 헐리우드 스타일의 그 거대한 제작 시스템 안에서의 그 근사한 때깔 좋은 화면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실정에서의 그야말로 특색 있는 화면이라고나 할까요? 예. 예.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 작품에서 홍경표 촬영 감독님의 그런 그 특이한 화면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되는데 다음 작품이 뭐죠? 태풍, 곽경택 감독의, 예. 태풍. 어떤 비주얼 컨셉 미리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예, 지금 좀 잡아나가고 있는 중에 지금 자료를 리서치하고 있는 중에, 예. 예, 태풍은 제가 챔피언 때 이미 곽경택 감독이랑 얘기를 했었던 작품이고, 근데 아직 시나리오는 없지만 초고 시나리오를 봤습니다. 보고, 네. 지금 컨셉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어떤 영화인가요? 이게 탈북자 가족의 얘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탈북자 가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남한에서 안 받아줘서 그 가족이 다시 북으로 갔는데 북에도 안 되고 하는, 근데 그 가족의 중에 막내애 하나가 있는데 조국을 되게 싫어하는 그 어린 시절에 걔가 커서 남한과 북한 이 둘 다 버린 자기 가족들을 버린 조국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정호를 퍼붓는,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떠돌아다니는, 그게 장동건 역의, 네, 그러면 액션 영화입니다. 네, 자, 이 다음 작품 태풍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홍경표 발음 이렇게 안 되시다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작품 태풍에서 또다시 홍경표 촬영감독님만의 그 독특한 영상을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시네필 인터뷰 홍 감독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홍경표 촬영감독께서 1998년에 작업하신 영화입니다. 처녀들의 저녁식사 중에서 Jan and Dean의 린다 들어보죠. Linda. When I go to sleep, I never count sheep. I count all the charms about Linda. And lately it seems, lately it seems, in all of my dreams, all of my dreams, I walk with my arms about Linda. But what good does it do me? 'Cause Linda doesn't know I exist. I can't help feeling gloomy, thinking about the loving I've missed. We pass on the street, pass on the street. My heart skips a beat, heart skips a beat. I say to myself, hello, Linda. If only she'd smile, only she'd smile. I'd stop her a while, stop her a while. And then I'm again to know Linda. But miracles still happen when my lucky star begins to shine. A lucky break will make Linda Linda. But miracles still happen, and when my lucky star begins to shine, with one lucky break I'll make Linda. Bye. 서울 서대문구 북아연 3동의 진창숙 씨. 새벽인데도 상당히 신나는 노래 많이 틀어준다고요. 진창숙 씨에게는 아주 신나는 노래라고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 잘 들으셨어요. Dancing in the Moonlight. 아, 영화 Walk to Remember에서 나왔고 탑 로더의 노래 신청곡 들려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제목입니다. 영화 Story of Us에 나왔던 에릭 클랩튼의 영화 음악인데요. Everything I love is in this bed. 자, 여러분께도 그런가요? 아마 이 시간쯤에 잠자리에 드는 분께는 이 제목이 아주 아주 마음에 와 닿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 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